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도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일 인민군대 수산사업소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물고기들을 가득 실은 차들이 수도의 거리들을 누비며 달렸습니다. 평양시안의 당 정권기관 상업봉사단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오보이 장군님과 경의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모든 가정들의 속속 가닥해하기 위해 봉사사업을 헌신적으로 짜고 들었습니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산원, 김만유병원, 옥녀아동병원, 평양시 구급병원을 비롯한 시안의 병원들에도 당의 은정이 뜨겁게 가닿았습니다.